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소원악비 사랑에는 마음껏 웃고 미움이 서릴 때면 몸부림을 치면서 말없이 살아도 그 오랜 세월을 돌지 않는 풍차요 울기도 했다 웃기도 했다 그래도 한은 없었다 눈물이 흐를 때는 말없이 울고 돌지 않는 봄차요